감추지 못하게 해. 남자들의 품위 여자들의 가식 유머를 자신감이 불만해. 난 보란듯이 너무나도 뻔뻔히 네 몸속에 파고드는 알레지. 이상한 정신에 둘러미는 천지. 오늘 여기 무법지. 난 불을 지르고